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고 걷는다. 불빛도 없는 초라한 길을 찾는다. 너의 그 기억들을 떠올리기엔 이미 흘러버린 시간이 미워지는. 그래 그렇게 넌 말없이 갔지만 혼자 남은 난 너와 달라. 이 세상 모두 아프게 하는 까닭은 너보다 사랑한 마음이 컸기 때문이야. 눈물은 땅을 적신다. 아무도 모를 낯설은 길에 서 있다. 너의 그 기억들을 지워버려도 지친 내 발걸음은 갈 곳이 없다. 그래 그렇게 넌 말없이 갔지만 혼자 남은 난 너와 달라. 이 세상 모두가 너를 잊혀도 아직도 남은 너의 향기가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까닭은 너보다 사랑한 마음이 컸기 때문이야. 잊을 수 없는 이유를 알겠니? 눈물이 나면 내 몸 하나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술을 마시면서 나 스스로를 위로도 하지만 너무 힘이 들. 누구와도 사랑할 수 없어.